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라.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시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다같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같이 교독한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은 150편으로 그것도 1권부터 5권까지 5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1편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41편까지고 2권은 42편에서 72편 또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봉독했던 이 107편이 시작되는 제5권은 107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마치 모세오경이 다섯 편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참 그런 이치입니다. 모세오경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기한 것은 이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제1권은 창세기, 제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읽어보시면 각 권이 모세오경과 일치가 됩니다. 같은 걸 한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07편은 시편 제5권 가운데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 제5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속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 107편은 모든 시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속을 가장 장엄하고 크고 놀랍도록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을 상고하면서 특별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지는 유대 역사에 나타난 흑암과 사망의 그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본문 10절에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여기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에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기에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간 그런 비참한 압제의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9장 2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 우리가 참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때마다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여기에 이사야서에서도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앗수르 나라의 점령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곤고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앗수르 왕 역사적으로 볼 때 디글랏 필레셀에게 압제당하는 상황도 역시 히브리어로는 호셰크라고 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또 그들은 어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 그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게 노예가 됐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심지어는 참 남편이 보는 앞에서 바벨론 군인들이 자기 부인을 벌거벗겨 욕보이는 이러한 비참한 일도 당했다고 역사의 기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향에 돌아갈 기력도 없고 기약도 없고 매일매일 절망적인 나날 속에서 비참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과거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성경 볼 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37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자신의 신세가 너무 비참합니다. 고향 생각이 납니다. 이런 비참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상태를 시편 107편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주리고 목마름으로 영혼이 속에서 피곤했다 이렇게 표현했고 10절에는 권고의 쇠사슬에 매였으며 14절에는 줄에 얽매이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영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고 죽음의 바로 앞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을 보면 어떤 음식이든 역겨워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다. 마음이 괴로우니 음식 먹을 생각도 차라리 죽고 쉰 생각만 가득했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을 인하여 영혼이 녹으며 지각이 혼돈하다. 107편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당했던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다는 겁니다. 뽑아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논문을 깨뜨리고 세빗장을 여셨다고 107편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의 성취와 같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논문과 세빗장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5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해방받을 그런 기약이 없이 절망의 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시의 세계 최대 강대국인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메대와 파사 연합국을 세우고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너희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역대하 36장 22, 23절과 에스라 1장 1절 이하 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바벨론에서의 해방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그런 꿈만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감격을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죠.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것이 현실이냐 꿈이냐? 자기 살을 꼬집어 보면서 아 현실이구나. 너무너무 기뻐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사가 무엇입니까? 큰 일을 대사라고 하죠. 인간이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대사, 그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벨론과 같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분단된 이 나라의 민족에 대사를 행하시는, 그래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룩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역사에 나타난 흑암과 사망의 그늘입니다. 우리나라가 당했던 일제 36년의 압제는 바로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자체였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전부 일본에게 뺏겼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까지 이 36년 동안을 이 나라의 민족은 일본의 압제라고 하는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과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압제를 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시 개명을 당했습니다. 이름과 성을 강제로 일본식으로 바꿔 부르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그 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크게 보았습니다. 거기 기록에 나온 걸 보니까 7,509명이 죽음을 당했고 3.1운동으로 인해서 15,96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46,948명이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동방요배, 동방요배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 일본의 황제가 있다고 해서 동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에요. 또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그 당시 전국에 2,300개 정도 되는 이 가미따나라고 하는 이런 신당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을 그곳에 꿇어 엎드려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죠.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 가운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했죠. 자, 1938년 9월 19일에 있었던 제27회 조선예수교 장로총회, 요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하죠. 그 당시에는 조선예수교 장로총회는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하도록 결의한 것입니다. 물론 강요 압력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래서 신사참배를 지지하는 목사나 그 가족들은 쌀밥을 먹고 또 그 자식들은 일본 학생들과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순교 각오로 믿음을 지키는 목사님들과 가족들은 일본 고등계 형사들의 구두발에 짓밟혔죠. 대단한, 얼마나 참 비참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당해했던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젊은 청년들은 탄광이나 비행장, 군수공장에 강제로 끌려가 참 젊은 청춘을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20만 명의 젊은 처녀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위안부 사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세계적으로 참 비참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그 당시에 성노예로 끌려갔던 그 젊은 처녀들은 대부분 10대입니다. 나이가 20 미만의 참 10대. 그래서 일본은 패전 후에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위안부들을 전부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냥 살아남은 분들이에요. 지금 나이 많은 분들, 90몇 세, 80몇 세 되신 분들. 그 죽지 않고 그 고통 당하면서 살아나간 분들이 비참했습니다. 실로 그들은 참 우리 미녀처럼 울 밑에 선 봉선화처럼 나라를 잃은 슬픔과 치욕을 당하면서 죽음보다 더 지독한 수모와 피눈물을 삼켜했다는 거 아마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흑암과 이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일본은 1945년 8월 17일 대한민국의 신성한 참 신실한 모든 목사님들을 다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 땅의 신실한 주의 종들과 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틀 앞서서 8월 17일 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8월 15일 날 이틀 앞서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월 15일은 해방은 이 땅의 기독교가 승리한 날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대사를 큰 일을 행하신 큰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날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우리가 8월 15일 기념 예배 때도 우리 불렀지만은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세계에 보람된 거룩한 빛 예서 날이니 여기 날인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이 나라를 지키세. 이 광복절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해방시키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점과 죄악된 점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끝까지 고치셔서 거리를 이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사에 나타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절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한 절에 두 번 나옵니다. 시편 107편 2절 보니까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구속이란 말이 전반절 후반절에 하나씩 나오죠. 여기 구속은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알 알죠? 가알이란 말. 이것은 되찾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욥기 19장 25절에 보니까 구속자, 구속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보니까 내가 알기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구속자,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편 107편은 1차적으로는 포로 해방을 노래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에는 수많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넘쳐났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냐? 바로 죄 때문입니다. 흑암은 문자적으로는 빛의 반대가 흑암이죠. 어둠이죠. 그러나 구속사적으로는 죄에 빠져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흑암은 악인의 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19절을 보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악인의 길이 흑암이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악한 일 행하는 악한 일 하면서 그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깨닫지는 못하죠. 아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두 번째로 흑암은 불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존자인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불순종의 길이 바로 흑암이에요. 어둠입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는 겁니다. 아, 그까지 걸 뭘 그러느냐고. 에? 아무것도 아니지. 세 번째로 흑암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이 뭐냐? 바로 흑암의 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죄의 결과는 바로 뭐냐? 사망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 때 내가 겉으로는 사람 보기에는 뭐하다 참 믿음이 강하다 뭐하다 도덕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참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화롭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 이런 상태 그 결과는 바로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이후로 참 회개치 않았던 이 백성들 그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희들이 사망을 택하겠느냐 영생을 택하겠느냐 이 가르쳐주는데 이걸 믿지 않고 부인하고 멸시한다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우리 전 인류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사야 42장 7절과 또 1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골로새 1장 13절과 마태 4장 16절에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놓여있던 자들에게 큰 빛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목사, 부흥사가 여러분들을 건지지 못합니다. 돈 많은 재벌이 구하지도 못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시편 107편 20절에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보내주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경에서 위태로운 지경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기이한 행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기이한 행사.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 볼 때에 모두가 똑같은 말이 써 있어요. 뭐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습니다. 문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 기이한, 기이하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파라라고 합니다. 파라. 그래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을 말합니다. 이 기이한 일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이라 욥기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 욥기 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이한 일을 대한민국과 또 우리 교회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뭐냐?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이것도 시편 107편 6절, 13절, 19절, 28절 모두가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앞장서야 됩니다.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차로 완전히 꽉 막혀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면이 그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나라 초나라 싸울 때 보니까 그냥 초나라 초가 초나라 노래소리뿐이더라. 동서남북 다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위태로운 경우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8월 17일 날 다 죽이기로 했는데 이틀 전인 8월 15일 날 해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이 근심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고통 중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태나라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믿고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모든 위경에서 위태로운 경우에서 다 건져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또한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저희 택하신 성도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참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를 시편 107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과하고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로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고통과 흑암이 죽음의 그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기적적인 그러한 기이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건져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시고 우리나라를 통일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 개인, 가정, 사업, 직장, 병환, 건강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렇게 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전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405장 부르시고 우리 신광선 권사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